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부루의 고전적 노작 조선인민군 창건의 즈마요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부루의 고전적 노작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 때 대하여를 최근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